방아바라당가마다 매 반대 어디가도 도소모 핫짓대부터서 밍탐마서 밍상가서 밍아바라당가마다 매 반대 거가마도 디가브라맛 팟방만 노감티무드버 대만턴학턴방 내군디룸팟행 관발만송시영당 구지버탕감 머헤파이마간팔랑 남모부타야 브라부타 따이라따너얀 생서왕작 니판 성탈루과무드 마 반야 반나이 랑아 단디 곤만 담 후토 담모상 고야 다분 모나 본부엉 본웬 곤감 디뭉 담마 부타 부샤 담마 부샤 상가 부샤 부샤 랭바얌 피바 반마 아키다 낭와랑 간당시 원리 잠마 아들랑 조감은 통라이 마버 사와 항원 담이 돌아또와 항원 담이 다 뛰어와 항원 담이 잡았소